나는 멋진 꿈을 꾼 거야. 마치 정해진 것처럼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뒤를 생각하진 않아서 그저 함께 한 순간들이 미칠 듯이 좋았던 거야.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. 세상에서 제일 멋진 꿈. 혹시라도 깨어날까 두려웠던 꿈. 서로 너무 달랐었지만 그래서 좋았는지 몰라. 하루라도 못 볼 땐 죽을 것 같았어. 사실 내가 또 힘이 들어.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. 세상에서 제일 슬픈 꿈. 너무 아파 빨리 깨고만 싶었던 꿈. 고맙기보다는 미안해. 네가 나쁜 꿈 깨어나 슬피를 깨어나줄 수 없다는 것이 널 웃기만 해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결국 울게 만들어서 어떡해. 이제 나같이 나쁜 사람 잊어버리고 너도 이제 그만 편히 쉬어. 너와 같은 꿈에 있어서